서 울었어. 네 사진을 또 보고서 안 울려고 애를 써봐도 맘대로 되지가 않아. 이대로 멈춰가지 말아줘. 잡을 수 없는 내게 네가 돌아올 수 있게. 새로 산 립스틱 꺼내서 전보다 더 짙게 바르고 나가려고 애를 써봐도 맘대로 되지가 않아. 옷장을 열어 한참을 서 있어봐도 걸려있는 건 너의 기억뿐. 화장을 하다 미친 듯 울었어. 가라앉을 때쯤 네가 없음에 나 겁이 나. 예전 그대로 돌아가고 싶단 말도